sorry, sorry, bye. 지금 내가 내는 sorry, bye. 누군가에겐 get sorry, bye. 가는 패턴 좀 바꾸지, bye. 지루해진 like a bar, bye. 이제 네가 안 미워, 이제 네가 안 미워, sorry, bye. 부기 대줄게, 그냥 세게 치고 말아 그래 해보자, 사물 널, bye. 너의 물 너무 길어, girl, bye. 사비 넌 날 sus, bye. 물어봐야 편해 동물 원이, bye. 너도 원하잖아, 씹을 girl, bye. 네가 나 싫어도 you know it. 좋아 난 널 몰라 But no my man I'm not.